이 시간에는 놀이뷰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백두고향에 안기고 싶어.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달리는 불빛. 인민의 열차에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 아버지. 빗바람 창가에 몰아쳐오고 소리 내린다 해도 귀여운 아이들아 두려워 마라 아버지가 계신 갓나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내 조국의 밝은 다다. 나는 또다시 달리는데 저 멀리 하늘가에 둥근 달이 솟았네.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